애국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가요 수룡님 그리는 마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존진 작사 박진국 작곡인 가요 수룡님 그리는 마음은 주제 88 1999년에 창작됐습니다. 너리는 위대한 수룡님을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사는 우리 민의 정신 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너리의 가사에서는 꿈속에서 만나 배운 위대한 수련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오보이 수련님께로 달리는 우리 민의 한없는 그리움과 격정, 다음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이러한 사상정서를 짙은 서정과 그리움으로 충만된 졸졸한 손율로 형상하고 있는 가요는 오보이 수련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더욱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요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이만 가는 오보이 수룡님에 대한 우리 민의 졸졸한 그리움을 뜨겁게 노래하며 오늘도 내일도 이 땅 위에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영원한 그 미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용재 작사, 송동춘 작곡인 가요 영원한 그 미소는 주체 83, 199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오로지 우리 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치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 스님의 고룩한 한생을 되새겨보며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게 하는 노래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롭고 인자하신 그 미소를 문의조하며 이 땅의 산과들 그 어디나 새겨져 있는 사랑과 혼신의 자욱, 그 자욱과 더불어 비껴있는 오보이 수령님의 환하신 미소를 못 견디게 그리워하는 우리 민의 뜨거운 흠모의 마음을 졸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이러한 사상 주제적 내용에 맞게 그리움에 넘치는 흠모의 정과 열정적이며 졸졸한 정서로 일관된 선율 형상은 태양과 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심장에 새기고 살며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졸의 신념과 의지를 음악적으로 훌륭히 형상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늘도 오보이 수령님을 못 견디게 그리는 우리 천만 국민의 요라 같은 흠모의 정을 전해주며 이 땅 위에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